옆편에는 고독이 홀로 쓸쓸히 서 있고 사랑을 보낸 저기 저편에는 외로움이 흐느끼며 울고 있다. 이별하는 아픔이 되리라고 당신을 보낸 뒤 그 훗날 알았지. 사랑은 미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남는 그림자라는 것도 불꽃으로 떠.